저희가 녹음을 토요일에 하는데,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막 회사에서 카톡이 자꾸 날라와요. 이렇게 아까 계속 부장님이 뭐 하라고 계속 카톡 보냈는데, 와, 우리 부장님들 근무 외 시간에도 이렇게 카톡 보내시는 거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JTBC에서 그 손석희 우리 사장님께서 되게 후배 기자가 카톡, 업무 외 시간에 카톡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를 해갖고 온 거를 그렇게 데스크에서 방송을 했는데, 손석희 사장님도 한 새벽 3시에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껄끄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영상 저도 본것 같은데. 어, 본것 같아, 본것 같아. 그거, 아, 아, 나,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하니까 이제 아, 알겠네.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그건? 아, 우리 전국에 계신 부장님, 과장님, 많은 분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찾죠. 항상 근무의 시간에도.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일을? 근데 이게 그렇게 됨으로써, 뭐라 그러지? 안 본다 그러나? 일부러 안 본다는 사람, 안 보는 사람도 있고. 네, 맞아요. 핸드폰을 아예 투폰 체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심지어 그 얘기 나온 김에 피처폰 하고 싶다라고 옛날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피처폰도 카톡이 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회사에 어떤 분은 피처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도 갖고 계신 걸로. 아, 두 대로? 두 대로 쓰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있다는 건 윗분들한테 안 알리죠. 그렇게 해도 쓰는데, 아씨, 그걸 배워야 되나? 야, 우리 이제 어쨌든 간에 신사임당 그만하고 방송 시작하죠. 네. 저희 평범하지만 고품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는 안녕하니 너의 음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엄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구입니다. 이번 주 1화 첫 코너는 신곡 소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곡들을 좀 추려봤고요. 근데 이번 주 그렇게 곡이 많지는 않아요. 네, 아, 진짜 많지는 않고 아마도 이게 선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총선 영향이 있긴 있네요. 네. 좀 이렇게 보니까 한 샘킴이 미니 앨범 나왔고요. B2B가 앨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효성짱의 전효성의 미니 앨범 나왔고, 블락비가 또 싱글을 냈네요. 네, 뭐 여기서 좀 특별한 거좀 찾아보면 블락비가 이게 댄스곡이 아니라 발라드를 냈다는 게좀 특이점이고 노래가 의외로 네,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네, 저도 되게 괜찮게 들었어요. 뭐 그리고 전효성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걸 좀 봐야 되지 않나? 무대를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역시 효성짱은 무대가 짱이죠. 무대하고 곡하고 이렇게 같이 네, 봤을 때더 맞아요, 맞아요. 좋을 것 같아. 같은 앨범이라고 해야, 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들었을 때 뭔가 저번 앨범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비슷한 네, 그 맥락으로 이렇게 가서 만든 앨범 같아서. 저번 앨범 좋아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뭐, 그다음에는 뭐, B2B가 발라드 앨범을 다시 냈다는 거 정도? 그렇군요. 네. 뭐 다른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개인적으로 그냥 B2B는 막 그런 네. 댄스곡 하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들어서.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네. 그 뒤로 뭐 스컬이랑 하하가 싱글 냈고, 또 박명수가 또 싱글. 그리고 레이디스 코드가 미니 앨범 냈는데 리믹스네요. 네, 리믹스네요. 네. 그리고 그 창민, 이현, 온무죠? 온무가 싱글. 그리고 10cm의 싱글도 같이 나왔네요. 뭐 여기에서 좀 괜찮다라고 많이 괜찮다라고 느낀 거는 네. 전 레이디스 코드 이거 미스테리 맞죠? 미스테리 맞는 거죠 네, 이거 미스테리죠. 그게 미스테리. 그 3자가 E예요, E. 아, 이거 네. 이 리믹스 앨범 전 거는 막 이렇게 네. 많이 듣진 아, 않았는데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시 더 듣게 됐는데 네. 원곡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걸 어쿠스틱으로 리믹스를 해서 아, 즉 어쿠스틱이군요. 근데 느낌이 어쿠스틱 느낌이 아니라 완전히 원곡이랑 비슷하게 살리면서 아, 그래요? 어쿠스틱 악기로 리믹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어쿠스틱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저는 정말 좋다라고 느낀 게 레이디스 코드 이번 리믹스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10cm도 싱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10cm는 되게 촉박하게 들었어요. 어저께 밤에 늦게 확인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봤는데 봄이 좋냐? 말 그대로 시비 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가사도 되게 재치 있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봄 노래 아니에요? 막 달달하고 막 그런? 이런 봄 노래 이거 페이크를 준 거죠. 아, 그래요? 아, 이건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들어봐야겠다. 노래 되게 좋아요. 네. 뭐 요번 이 저희가 언급한 거 중에 혹시 뭐 추천 개인적으로 뭐이 노래 추천해요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곡으로 노래로 아, 곡으로요? 곡으로. 근데 저는 뭐 이번 때 들었던 것 중에서는 진짜 막, 아, 이거다 싶은 거는 블락비 노래? 네, 블락비 몇년 후에.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항상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보는데, 어우, 좋았어요, 이건. 저는 이제 레이디 스쿼드 이번 리믹스 앨범을 추천해 드리는데 뭐 네. 세 곡밖에 안 되니까 다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곡을 들으셨던 분들도 뭐 네. 되게 새롭다라고 하면서 네. 다시 들을 수 있고 아예 원곡을 안 들으셨던 분들 이거 자체로도 되게 좋은 앨범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신곡 소개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이슈를 모아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코너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화양연화라는 앨범을 봤는데, 저는 원래 화양연화라는 앨범, 방탄소년단 앨범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져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화양연화라는 앨범이 또 나왔길래, 또 나왔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홍진영 씨 앨범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방탄소년단 팬들이 그 멜론 거기 댓글에 우리 가수 우리 오빠 앨범이랑 이름이 같다고 이거를 이제 표절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쓰 나가면서 일부 무개념 팬들이 그 우리 흔히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게 이게 조금 안 좋은 표현 말씀하시려고. 그 그거, 그니까, 내가 좀, 제가 순화해서 얘기하면, 팬이 안티를 만든다. 그니까 좀, 혹시나, 빠가 까를 만든다라는 말이, 그게 많이 생각났어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일부지만, 맞아, 일부겠죠. 이 팬들이, 아, 가수, 사실 솔직히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는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 가수가 활동하는데, 좀, 그 분들도 사실 넓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스펙트럼 좁다 그래갖고 막 안티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진 않고, 네, 맞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하는 그렇죠. 편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 가수가 뜰수 있는 거를 또한번 막아서는 그게 그렇죠. 아닌가라는 게 싶어요. 좀 그렇게 자꾸 나오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옛날에 네, 뭐, 맞아요. 우리 그 동방신기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샤인이라든지. 많았는데 맞아요. 그 사건 또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되게 네.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사실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그쵸. 아예 안 했으면 그게 좋겠고 막 가수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팬들이 그렇게 일부, 그것도 일부잖아요. 일부 팬들이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리고 좀 가수한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가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네. 사실 뭐 우리가 앨범 평점 같은 거 보고 듣는 건 아닌데 맞아요. 이게 얘네들이 평점 테러. 평점 테러 되게 많이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게 뭐 간신히 살아남은 평점 테러 목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나온 네.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앨범 이렇게 목록들이 되게 많은데 네. 많진 않고 네, 몇 곡? 몇 몇 개 개? 앨범 정도가 있는데 뭐 이런 네. 것도 사실 왜 굳이 내가 우리 오빠 앨범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까지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냥 팬이 그거 아. 그냥 아 우리 거 우리 오빠 노래 좋아요 그냥 맞아요, 별점 맞아요. 5개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맞아요. 굳이 다른 가수 가서 별점 1개 그러니까요. 반개 테러 맞아요. 이걸 왜 하는지 나도 이해도 못하겠고 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부분은. 그런 건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팬덤 문화에서. 많이 고쳐져야 할 팬덤이죠 저희에서 네. 네, 뭐 여기까지 화양연화, 좀 방탄소년단 팬들이 좀 그런 극성 팬들이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아, 이게 진짜죠? 그쵸, 이게, 아, 아. 왔어요, 왔어. 프로듀스 101. 어제 그 최종화가 끝나갖고 이제 11명이 뽑혔어요. 네, 이제 어저께 부로 프로그램은 막을 내렸고, 이제 네. 11명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아, 1년이에요? 1년 정도. 길다. 아, 근데 얘네들, 이 짧네. 친구들이 이제 네.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다시 네. 자기네 기획사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2등부터 못 뽑힌 친구들 용으로 해. 아. 그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들은 떨어져서 네. 기획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사에서 좋게 보면 바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 친구들한테는. 뭐 사실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인데 연습생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TV에 나가는 거고 자기네 소속사 이름을 걸고 나가니까 저는 왠지 느낌상 그 데뷔 직전에 애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그렇긴 또 하긴 하겠네. 네. 그런 생각도 약간 했고요. 근데 뭐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참 그 중간에 보면 등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막 A등급, 막 B등급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의 그게 기획사 서열이랑 거의 맞아떨어지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좀 되게 슬펐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사실 뭐 어쨌든 간에 처음에 논란도 있었고 네. 그랬던 프로그램 어쨌든 간에 막을 내렸고 일단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이게 그 대구 동성로에서 갤럭시스 탄 거 보고 야 장난 아니구나. 야, 팬덤이 절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게 내가 뽑아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 동성로 영상 그 유튜브에서 직캠으로 찾아봤는데 그 진짜 장난 아니던데. 네. 사람 진짜 많아요. 네,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여담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네.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쪽에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되는 편이라. 아 그래요? 저는 아예 안 보거든요. 사실 진짜 안 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하면 네. 데뷔를 하면 제가 앨범을 들을지언정 중간에 네. 나는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얘를 참 안 됐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나보다 어린 애들인데 저런 걸 하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네. 압박감, 심한 압박감에서 대단하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여가지고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고. 저는 되게 이기는 쪽에 그쪽이랑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이슈 토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만난 앨범 코너입니다. 저희 이번에는 레인보우의 프리즘을 준비했는데요. 이 앨범은 올해 2월 15일날 나왔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사실 이 레인보우 이거 앨범 전반적으로 딱 들을 때 네. 1번 들을 때 발라드네. 2번 트랙 들을 때 이게 타이틀곡이구나. 네. 그냥 감흥 없이 이렇게 듣다가 네. 제가 이제 수영장을 가면서 들은 거거든요. 새벽에 새벽 5시에. 진짜 부지런한가. 이게 네. 그래서 딱 3번 곡이 딱 나오는데 네. 라는 느낌이 오고 네. 4번 수영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4번 트랙을 들었는데 네. 이 앨범이구나. 그냥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이 네. 딱 들어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되게 좋게 듣는 앨범이에요. 그렇군요. 1번 트랙부터 볼까요? 1번 트랙 발라드였죠? 네, 보고 싶다는 그 말도 라는 곡인데 네. 진짜 기본적인 진짜 무난한 발라드. 네. 굳이 뭐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네. 레인보우의 발라드를 들을 수 있어서 신선하다? 이런 느낌? 네. 저도 뭐 1번 트랙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던 걸로. 네. 2번 트랙 네.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인데 타이틀곡인데 네. 이게 고우리가 랩을 작사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네. 랩 작사했다고 써져 있죠? 네. 그리고 다 들으셨겠지만 뭐 네. 밝고 신선한 분위기 그냥 신선한 프레시한 댄스곡. 정말 뭐 과도한 컨셉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냥 좋다? 그냥 무난하고 좋다? 라는 곡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 노래를 네. 조금 다른 걸그룹이 불렀으면 이것보다 반응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들었는데 뭔가 좀 레인보우는 좀 그래도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도 그게 좀 있는 가수인데 그런 가수보다는 다른 가수가 불렀으면 좀 경력이 좀 적은 가수가 불렀으면 더 상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3번 트랙부터 제가 딱 좋다고 얘기했는데 3번 네. 트랙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곡인데 네. 이게 뭐 저도 딱 듣는데 베이스 소리 좋다 라고 얘기를 딱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뭐라고 뭐지? 라고 찾아봤더니 네. 이게 뭐 펑키한 슬랩 베이스가 일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네. 뭐 슬랩 베이스라는 곡이 뭐 베이스 그 솔로의 네. 연주법인데 그래요? 네, 그건데 뭐 네. 제가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베이스를 제가 칠 줄 모르니까 네. 근데 찾아보니 뭐 연주 주법 중에 하나고 네. 사실 듣다 보면 아 이게 슬랩 베이스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파트가 좀 그 독특하군요. 네, 있어가지고 아, 네. 3번은 또 어떻게 저는 전 근데 3번 트랙을 제일 그러니까 3번 트랙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들었을 때 3번 트랙은 진짜 아 이거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던 곡인데 왜 이게 타이틀곡이 아니었는지 좀 슬프네요. 계속해서 4번, 네, 4번 트랙 가면 이제 이거는 클릭이라는 곡인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곡이 제일 좋거든요. 이 곡이 네. 이 곡이 제일 좋은데 진짜 처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곡이 되게 인상적인 곡이고 네. 저는 레인보우 그때 저는 레인보우 블랙 아, 노래 그런 컨셉이 사실 더 맞다고 보는 사람이긴 이긴 한데 그거랑은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 블랙 좋았던데 이게 네.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한데 이게 조금 예쁜 곡이다기보다는 네. 멋있는 쪽에 가깝지 않나? 이 곡은 아, 멋있는 쪽? 뭐 알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저도 뭐 정확히 또 말을 또 말하기가 애매해서 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레트로한 악기의 구성, 뭐 후렴의 황홀한 편곡이 곡의 분위기에 이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레트로라는 게 그냥 조금 옛날 악기? 아, 옛날 악기. 그런 거 써서 뭐 좀 복고풍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좀 옛날 악기의 구성과 네. 돼 있고 사실 편곡이 진짜 좋은 곡 같아요. 편곡 자체가. 저는 네. 진짜 이 곡 한 번씩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는 네. 곡으로 전 추천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아이컨택인데 네. 뭐 이거는 조현영 자작곡. 아, 그게 이거 네. 저도 찾아봤는데 네.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네, 아주 네. 편곡까지. 조현영입니다. 오, 대단해요. 딱 듣고 네. 이거 조현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네. 뭐, 곡 분위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 막 질척거리는 끈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즈 들으면서 이런 끈적인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네. 그 분위기가 약간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라서 몽환적인. 그래서 뭐 되게 뭐라고 제가 좀 웃긴 말인데 깔끔하게 끈적인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아, 깔끔하게 끈적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R&B 기반의 곡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다섯 트랙을 빨리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추천곡은 3번 트랙 블랙 앤 화이트와 4번 클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만난 앨범이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곡 더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MC 더 맥스의 페일 블루 노트라는 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는 노래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쿠스틱 곡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담담한 이수의 보컬이 이 곡을 지배하고 있고요. 중간과 끝에 나오는 허밍과 휘파람 소리가 곡의 분위기를 더 쓸쓸하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봄에 이별하신 분들을 위해 이 노래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1화가 끝이 났네요. 오늘도 좀 아쉬움이 남지만 다음 2화에서는 그만큼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안녕하니 너의 음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뭐 문의하실 점이나 건의 하실 점 있으시면 뭐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진행의 엄반식 신용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